4월 1일 금요일. 갈대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에스겔 2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0년째 되는 해 열째 달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 얼굴을 이집트 왕 바로를 향하고 그와 온 이집트에 대해 예언하여라. 너는 선포하고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집트 왕 바로여,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나일강 가운데 드러누워 있는 커다란 괴물아, 내가 나일강을 내 것이라고 하고 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마는 내가 내 턱에다 갈고리를 꿰고 내 강의 고기들을 내 비닐들에 달라붙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강 가운데서 끌어올릴 것이다. 내 강의 모든 물고기들은 내 비닐들에 달라붙을 것이다. 내가 너와 내 강의 모든 물고기를 광야에 버릴 것이니 들판 위에서 내가 쓰러질 것이고 너는 걷어지거나 모아지지 않을 것이다. 땅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에게 내가 너를 먹이로 주었다. 그러면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어 갈대 지팡이였기 때문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부러져 그들의 손바닥을 찢었고 그들이 내게 기대면 너는 부러져 그들의 모든 허리를 흔들리게 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게 칼을 내려서 내게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집트 땅은 폐허로 변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강은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고 했으니 그래서 내가 너와 내 강을 대적하고 있다. 내가 이집트 땅을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그리고 에티오피아 경계까지 폐허가 되게 하며 메마른 황무지가 되게 만들 것이다. 사람의 발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고 짐승의 발도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니 거기에 4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하게 된 땅들 가운데서 황무지로 만들고 그 성읍들은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서 4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퍼뜨릴 것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40년이 끝날 때 그들이 흩어져 있던 그곳의 민족들로부터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와 그들의 고향 땅인 바드로스로 돌려보낼 것이나 그들은 그곳에서 힘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약하게 돼서 다시는 다른 나라 위에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약하게 만들어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이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들을 뒤따랐을 때의 죄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27년째 되는 해 첫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일으켜서 크게 수고해 두로를 치게 했다. 힘든 전쟁으로 인해 병사들의 머리가 대머리가 됐고 모두 어깨가 벗겨졌다. 그러나 그와 그의 군대는 두로에서 그 대가를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집트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줄 것이니 그가 그 땅의 재물을 빼앗으며 약탈하고 강탈해 자기 군대에게 보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위해 일했으니 그 수고한 대가로 내가 그에게 이집트 땅을 주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내 입을 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애굽의 죄.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열방 중에 나타내십니다.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이 애굽의 신이고 나일강이 자기 것이라며 한껏 교만에 빠졌습니다. 또한 유다를 부추겨 그들이 하나님 뜻을 어기며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게 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애굽은 갈대지팡이와 같아서 유다의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큰 악어로 비유하시며 그를 나일강에서 끌어내어 광해에 던져버리고 애굽을 황무지로 만들어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애굽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갈대지팡이와 같아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애굽의 최후와 메시아 나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며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긴 세월 동안 두로를 공격했으나 상처뿐인 승리를 거두었고 막대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애굽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애굽이 멸망하는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나라가 멸망할 때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뜻합니다. 성도는 세상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도하시네. 묵상 에세이. 누가 우리의 왕인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제네바 종교개혁제에 갔는데 거기에 앙리 디앙의 묘가 있었습니다. 앙리 디앙은 적십자사를 창설한 사람으로 노벨 평화상을 첫 번째로 받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례에 어떤 절차도 행하지 말라고 부탁했으나 그가 죽고 난 후에 제네바는 앙리 디앙을 기념하는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장칼뱅 역시 자신의 무덤조차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그 위대한 장칼뱅의 무덤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그를 위해 기념비를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해온 일들은 참 귀합니다. 기억해야 하고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한 누군가를 위해 기념비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기념비는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내가 라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섰던 때의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내 말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씻으실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흔적만 남아있도록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김병삼의 누가 왕인가? 한절 묵상.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바로는 애굽과 그 기반이 되는 나일강이 자신의 창조물이라 자부하는데 교만과 자만에서 파생된 이 망상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자신의 거짓에 스스로 속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이 모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자보다 강자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탁월성이 나타날 때 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저 자신을 올려놓는 교만과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음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오늘도 함께 넘어질 세상을 붙잡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답게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